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나누시는 이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이 경자년인 건 아시죠? 예, 경자년은 쥐의 해라 그러죠. 쥐띠해라 그럽니다. 아, 특히 이 하얀색을 뜻한다면서요, 경자가요. 그리고 자는 쥐를 뜻하죠. 그래서 하얀 쥐의 해, 예, 하얀 쥐의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쥐는 어떻습니까? 작죠. 그리고 민첩합니다. 사실 쥐는 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역사나 이야기를 보면 쥐가 영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이들 만화 영화 있죠. 뭐 톰과 제리라든지 또 미키마우스라든지 뭐 이런 만화를 보면 이 쥐는 아주 빠르고 영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 경자년을 그렇게 풀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처럼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쥐의 해에 우리도 쥐처럼 지혜롭고 빠르게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돌파해 가자. 그리고 쥐는 혼자 힘으로는 사실 약하지만 또 그 아이들 만화 영화에 마이티 마우스라는 게 있죠. 마이티 마우스처럼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쥐도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2020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관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지혜롭게 또 재빠르게 아니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다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매년 첫 주일 예배 때는 꼭 소개하는 게 있어요.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과 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보고 또 찾아보고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트렌드 코리아 2020,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서울대 김난도 교수께서 올해 우리 사회의 소비 트렌드가 소비 경향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그 화면의 내용입니다. 업글 인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업글 인간. 예, 영어로 하면 evaluate yourself.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당신의 그 인생을 업글하십시오. 그래서 업글 인간이래요.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높이고 올리고 새롭게 하고 또 향상시킨다. 그래서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업글 인간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성장이 아니라 어제 나와 비교해서 오늘 더 나은 성장한 나 그런 나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향들이 올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분석을 전망하더라고요.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대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면 자만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 좀 그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업글이라고 하는 것은 업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참하게 하든지 자신을 교만하게 하든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어제 나와 나 스스로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자. 자신을 우리 엘리베이터라는 말 쓰잖아요. 엘리베이터 하자, 조금 이렇게 올리자라는 그런 경향들이 올해 나타날 것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남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애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 이 전망이 맞다면 여러분 한번 올해를 사시면서 광고를 보십시오. 광고 가운데 이 업글 인간, 당신의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elevate yourself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 이런 멘탈리티가 아마 더 눈에 띄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남들보다 못한 내 모습보다 어제보다 못한 내 미래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 스펙이라는 것도 단기간에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긴 하지만 그 자체도 영원히 의미 있는 그런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해서 자신을 성공하고자 하는 경향보다는 어제 자신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전망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올해에 대한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성장하는 재미를 찾고 누리려고 할 것이고,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의미 있는 경험들을 추구한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를 모아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보다는 성장, 남들보다 보다 어제보다. 말장난이죠? 남들보다 보다 어제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재미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업글 인간이라는 것이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업그레이드 되는, 보다 더 향상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2020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을 이런 시대적 트렌드, 이 트렌드야, 이 경향과 함께 간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2020년 주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현수막에 있는 문구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씁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제 뒤에 있는 이 문구가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 서울대 교수가 그 전망한 그 키워드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업그레이드 되는, 보다 더 향상된, 성공이라기보다는 성장한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는 재미를 맛보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실감해보자. 2020년이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죠. 그러면 3년 후에 2023년에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될 것입니다. 반세기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가 특히 2020년은 이 2020으로 시작되는 이 10년의 첫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첫 해가 특별히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우리가 복되게 준비하는 그런 변화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예배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의 말씀을 굳게 붙잡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자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이기를 힘씁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네 가지를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빵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42절을 보면 또한 신앙 고백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견디며 열매를 맺어가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말씀을 굳게 잡았던 것이죠. 세 번째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지냈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물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사랑과 선한 일을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6절을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힘써 모이기에 실천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열매로 맺은 말씀이 47절이에요. 여러분 47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실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그들의 그 사랑과 선행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고 힘썼던 것으로 인해서 주위 지역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런 삶을 살지? 우리와 다른 점이 어떤 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이러한 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고향동, 관산동 지역에도 함께 그 복을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우리 교회 입금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대략 한 47명의 입금이들이 모였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모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함께 모이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 있는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실천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이끄미들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오전 브런치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브런치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서구식 빵과 커피를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식 브런치는 말 그대로 아점입니다. 아점.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황태 곰탕으로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아점을 먹으며 또 우리 입금이 수련회를 그렇게 따뜻한 곰탕으로 시원한 새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 내내 우리는 그 피곤한 그 오후 시간, 그 토요일, 그 쉬고 싶은 그날 우리 입금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42절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던 것처럼 그 오후 나른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우리 모든 입금이들이 제가 전하는 그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요. 또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 입금이들이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팀장 또 뭐 구역 입금이 또 여러 부서장 또 이런 우리 입금이들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금이들과 우리 교회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서 모든 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김포의 음식점으로 한 방에 다 들어갔어요. 30몇 명이. 마치 저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뭐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맛있게 푸짐하게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입금이 비전 세미나의 심상정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2020년 키워드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은 앞으로의 10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올해가 변화의 초석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덕담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에게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해요. 우리에게는 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래서 천상의 하늘에 속한 가족 공동체를 고향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늘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이제 앞으로 50주년이 되는 2023년을 복되게 준비하는 변화의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우리의 작년보다 오늘이, 그리고 올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더 엘리베이트 되는, 더 업글되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힘쓰십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땅, 고향동과 관상동과 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복된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